팔복을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3절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팔복이 시작이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인 10절에 이 마지막 복을 얘기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헬라어 문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클루지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을 맞추는 겁니다. 그 운율을 맞춰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처음과 끝에 나온 이 단어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문학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에 있어서 내용의 핵심은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온유한 자의 모습이고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 이게 모두 다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팔복은 절대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팔복은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긍휼과 의와 청결과 화평, 박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만 이 여덟 가지 복의 그 내용의 진수를, 정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난, 일반적인 애통, 일반적인 온유가 아니라고 제가 일주일 내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더 이면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수와 같은 이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 정말 내가 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군요. 나는 안 되는군요 하는 그 애통한 자의 모습, 나의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로 입혀지는 그 모습,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는 긍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군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긍휼히 여겨지는 자가 되는군요. 그런 긍휼의 모습,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예수 믿을 때에만. 절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는 척해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두 번째,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분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저하늘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천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나와 있는 가난,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애통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에서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리고 아픔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 있어 완벽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의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애통한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그 가난한 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긍휼할 수 없군요라는 그 긍휼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청결해지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청결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철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주 잘 설명한 하나의 언어적인 설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증인이라는 의미예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 사용할 때 마르투스라는 쓰는 얘기를 헬라어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어디서 왔냐면 순교자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르투스 증인으로서 또 순교자로서 이 땅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증인과 그리고 순교자. 그래서 원래는 다른 의미였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미가 하나로 합쳐진 언어적 변화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 박해를 받았던 그런 초대교회의 박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뒤져봤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읽었었는데 그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잔인한 박해의 모습들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십자가형으로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성에 안 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뼈가 부서질 때까지 몽둥이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 상처 위에다가 식초와 소금을 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뱀이 가득 찬 그러한 자루가 있는데 독사와 뱀이 그 자루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자루 입구를 묶은 다음에 바다에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에요. 또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는 거대한 기구인 투석기 아시죠? 그 투석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사지를 묶어서 한번 땡겨버림으로 해서 사지가 모두 끊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물에 가두어두고는 옴짝달싹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는 사나운 황소가 들이받아서 죽을 때까지 황소와 씨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또 뾰족한 조개 껍질들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눕혀놓고 죽을 때까지 굴리고 또 온갖 고문 도구들을 사용해서 고문하고 사자나 맹수들의 먹이로 던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면서 그냥 화형시키지 않고 발은 불에 타게 하고 머리에는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죽지 않도록 그래서 오래오래 타 죽도록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죽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초대교회 박해사에서 그나마 나은 내용입니다. 자, 그걸 완화시켜서 설명드린 거예요. 더 심하고 더 잔인한 박해가 수두룩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 차마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박해를 받았을까요?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기 위해 또 사용된 그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기오스. 이 단어는 성도라는 말인데 이 성도라는 말이 이게 또 어디서 파생되었냐면 거룩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그리고 이 말도 어디서 파송됐냐면 다르다라는 말에서 파송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 또 하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그렇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함, 즉 다름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세상과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그 일에 로마가 매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점령하는 나라에 대해서 로마는 모든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생활 양식도 다 인정을 해줘요. 식민지에다가. 그러나 딱 하나만 요구하는 거죠. 뭘 요구했을 것 같아요? 황제 숭배 사상을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이 황제만 숭배하면 로마의 황제만 숭배하면 다 인정해줄게. 마음껏 인정해줄게. 다 들어줄게. 그래서 종교까지도 허락을 해주었던 거죠. 단 황제만 숭배를 하면. 그래서 당시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 예식을 진행하는데 그 숭배 예식에 있어서 참석을 하고 음식을 먹고 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표를 나눠줍니다.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증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마음껏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증표를 가지고 경제, 종교, 문화, 정치 모든 생활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 숭배 사상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이 황제 숭배에 거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1년에 딱 하루 눈 찔끔 감고 그냥 신전에 가서 절하고 음식 먹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364일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루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요구했던 인사말 중에 이런 인사말이 있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사말 또한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말 대신에 가이사가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사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그 암호화된 문자 가운데 물고기 그림.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익투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헬라식 그 단어의 첫 자만 따서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물고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가 암호화하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온갖 고문과 매질과 죽음의 행벌 속에서도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이 어떻게 달랐냐면요. 이들은 삶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가 달랐는데 자 그중에 한 가지만 예로 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 포로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는 그러한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로마인들 한 명이 네 명의 노예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로마 시민 한 명이 네 명의 그 노예들을 평균적으로 부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노예가 없다면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로마는 노예에 의존된 또 노예화 시켜서 노예로 건립된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예 제도도 또한 거부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사이에서 주인이나 노예가 없음을 선포하고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쓰지도 않았고요. 또 쓰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고요. 또 노예와 함께 예배도 드렸으며 심지어 로마법으로 절대 금지되었던 노예와 결혼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다름의 삶을 살고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기 말 설명되어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제가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이 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짜다크란 말인데 구약의 이 짜다크란 말이 총 500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란 말인데 이것은 신약에 200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많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 의라는 단어는요. 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냐면 성경에 이 의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 사상이 그 성경을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의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의 인간다움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게 의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인간을 만들어주고 인간이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 이게 바로 스파크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의,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지면 의롭지 못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둘 사이에 서로 교통하게 하는 관계 형성을 만들었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라크, 이게 복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복된 관계, 복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이 이 관계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잘 보세요. 오늘 아까 우리가 해, 달, 별 얘기했잖아요. 그 해가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언약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은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절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달아 있으라, 해라 있으라, 그리고 땅아 드러나라, 모든 궁창아 드러나라. 그럼 그 해, 달, 별, 궁창들은 이 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창조 언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일반 피조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일반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관계, 특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을 상징화시켜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앞에서 먹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뭘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의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은 그 먹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의의 관계, 그 복된 관계를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게 천지창조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고 인간의 의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의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였던 그 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낙원, 하나님과 의가 깨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의가 깨어짐으로 죄가 들어온 거죠. 의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나무인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죽음의 그러한 사망의 열매를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의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 복이 깨어지는 하나님과 의가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의 의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실천하지 못한 그 의의 문제를, 그 순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해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적인 삶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애가 공적인 삶의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전생애를 통틀어서 대신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공생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 시간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살아간 것은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결시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는 게 왜 율법의 완성이 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지켜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옷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실패했고 계속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의의 문제, 그 완전한 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그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왜 내려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받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정확히 이스라엘의 그 걸음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왜 40일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상징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왜 먹을 걸 주지 않으세요? 왜 물을 주지 않으세요? 아우성쳤던 그 모습을 대항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40일의 절정의 끝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시험을 받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확히 인간 앞에서 실패했던,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시험 받으면서 살아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승리함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시는 거죠. 정확히 인간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살아내고 순종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실패했던 죄의 문제, 인간의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인크라이스트 개념이에요. 연합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순종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했던 그 순종의 삶을 살아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원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자발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공생의 삶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흠도 점도 없는 온전히 순종한 아담이 실패해서 타락한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공해서 만들어놓은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버린 그런 신실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계속 설명하면서 창세기 때부터 이 복음을 설명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수많은 묵별, 그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복수로 기록되는데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수많은 묵별로 존재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 수많은 묵별, 그 성도, 그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영적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크라이스트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단수로 존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덮여서 나는 이제부터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많은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롭게 살아서 완벽한 인간,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해낸, 율법을 완성해낸 그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녀들이다 라고 칭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이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믿었어요. 그 모든 핍박을 다 당해도 아, 이 세상의 핍박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고 내게 더 역사하는 힘이 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거짓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나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 이 땅은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있는 이 땅에서 고통과 그 고난은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잠시 잠깐인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모든 의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의를 위하여서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깨닫고 그 의를 이해하고 핍박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천국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앞에는 의로 인해서란 말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그것을 또 바꾸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찾아오는 그 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박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린 거기서 거치지 않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팔복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미 가난해진 자가 되었고 우리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의를 위해서도 우리는 의를 갈구하는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더 큰 천국이 이 작은 이 땅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지 않다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이러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설교집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기도한 산이죠. 그러나 갈보리 언덕까지는 갈 수 없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봉사하는 척, 신실한 척, 잘 믿는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날 때는 얼마든지 척이 아니에요. 백척, 천척, 만척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는 없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시험이 들어오면요, 팍 하고 엎어지는 게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시험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내게 염려가 들어오고 내게 아픔이 들어오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처가 들어오면요,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엎어지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백날 얘기해도 팔복에서 말하는 그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백날 교회 나와도 팔복에서 말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픈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실족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 천국을 이미 소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도들은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아픔이 와도 그 속에서 기쁨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초대교회 박해사를 보면요. 자, 수요예배 하신 분들 나눴지만,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죽여요. 사자밥이 되도록. 근데 한번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철창에 가둬놔요. 아이들만 풀어놔요. 아이들만 풀어놓고 사자가 달려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를 협박하는 거죠. 예수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 거야. 그 부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자가 그 아이들에 달려갈 때, 그 사자가 그 아이들을 엄습하며 달려갈 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외치는 거죠. 엄마! 아빠! 어떡해! 그때 일화가 남아있어요.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야, 누구누구야? 너 그냥 죽어. 너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 땅이 모든 게 아니야. 우리의 세상은 저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리고 실제로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요, 박해가 와도요, 여러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